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단톡방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녹음은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 및 여러 관심 분야를 얘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하는 모든 얘기는 반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마지막 녹음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이부터. 안녕하십니까? 직계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수입니다. 야, 자기 이름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나중에 얘기하면서? 아, 근데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까? 에이, 진 상관없어. 괜찮아. 너 얘기해. 안녕하세요. 별보는 뚱땡입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잡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쟁입니다. 컴돌이에요, 쟤. 아, 맞다. 안녕하세요. 코딩노예입니다. 컴돌이 너무 오랜만에 같이 해서 사람들 되게 아, 어제 듣는 사람 없지. 미안해. 방금 전까지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제 몇 가지를 알려줬잖아.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내가 죽기 48시 내가 죽기 48시간 전이라면은 뭘할 것인가. 너희가 나는 누구인가 준비 한 명도 안 했었는데 진짜로. 나는 준비했으니까 난 할게. 저희 그래도 주제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지환이 누구인가. 1년 동안 수고한 저희 동아리의 기장 윤지환 군이 자신의 어떻게 정체를 알려주는 동아리를 시간입니다. 운영해왔고 어떻게 우리들과 같이 지내왔는지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그당 아니야. 그런 시간을 내가 왜 그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왜 설정을 했냐면은 최근에 내가 자소서 적고 있거든. 그러니까 1, 2, 3번 지문 항상 일정하고 4번 다르고 그거 있잖아, 자소서. 그걸 내가 요즘에 적고 있는데, 그 내가 논술쌤하고 적는데, 논술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적을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러면서 그런 걸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나의 장점하고 단점을 일단 분류해봤어, 내가. 그래서 일단 단점부터 얘기할까, 장점부터 얘기할까? 장점. 당연히 장점부터 얘기해. 장점부터? 오케이. 일단 내 장점, 도전 정신이 뛰어나다. 어떤 면에서? 예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네. 얘기하면 가슴이 너무 그러네. 아파. 그러니까 도전 정신은 뛰어난데 성공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도전 정신이 뛰어난 건 맞아. 그치, 이거는 아니야. 솔직히 반박 너 불가야. 항상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 있어. 뭐? 친구들에 대한 인내심에 대한 도전 정신을 항상 뭐 나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항상 인내심 시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이다. 오케이, 다 긍정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챙긴다. 너무 긍정하네. 그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네. 이전 녹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욕을 많이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욕을 한다는 게 도움이 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나는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욕을 많이 하니까 친구 자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욕을 하는 거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친근감의 표시로,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밖에 안 해, 나는 너가 그거를. 친근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나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얘기할 그건 때마다 몰랐다. 욕하면은 그 생각 못 불쾌하거든, 했다. 말하는 사람은. 다음에 아프시다, 그렇지. 다음에 폭넓은 지식. 깊진 않아. 깊진 않은데 폭이 넓어. 얇고 넓게? 얇아. 아주 지대. 얇은데 지대. 되게 넓어. 잡지식이 많다. 잡지식이 많아 나는. 쓸데없는? 쓸데없는 지식. 소위 얘기해서. 하보면 이거는 모르는. 단점에다가 난 장점. 장점, 오케이. 좀 좀. 그다음에 그렇지. 본인의 주관이나 관점이 뚜렷해. 자기 취향이 뚜렷해 나는. 아닌 것 같지 않니? 네 문과 이과를 정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나만의 관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건 무슨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문과 이과 중에 하나 정하는 거는 흑백 논리잖아. 나는 그 흑백 논리에 따르지 않겠다. 그런 관점을 아, 따르는 그런 거지.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 예, 다음은 또 그다음에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좋은 거지. 감수성이 풍부하다. 아,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것도 이제 욕이랑 관련된 아니, 그러네. 왜 이게 왜? 다 느끼는 것이 그대로 감정적인 아니야. 욕을 많이 하지. 본능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뭐가 본능적이야? 본능적 성격하고 감정이 다르잖아. 그게 좀 아깝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홍준이 뺨을 때린 거. 아, 내가 아, 방금 전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단력이 있다. 그래서 문이과를 선택 잘 못해. 그러네? 그대로 있어?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걸거넘어지지? 그러니까 이건 없애자. 너무 꺼리가 많잖아. 걸거넘어지지. 결단력은 아니야. 단점은 그냥 쑤셔 넘어갈 거야. 뭐가? 이과 온 거 과학반 때문에 어쩌지? 아니라고. 쉽소리 없잖아. 선생님들이 뭐라 하니까. 어, 그 솔직히 이거 있어. 어 그래? 없앴어, 그래서. 그럼 취소해? 어. 아. 단점. 그게 결단력이 있다. 어. 쿨하네. 단점. 겁이 많다. 아. 그러니까 겁이 많다는 게 무서운 걸 잘 못 본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뛰어나면서 동시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결과를 그냥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 같은 거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저번에 여자를 만났는데 얘기하고 한 번도 못했어. 아. 아니. 걔를 만났어, 걔. 1년 만에 얘기하다 걔. 알겠다. 걔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있잖아. 겁이 많으니까 다 실패하는 거야. 여자 만나고 얘기를 하나도 못하더라고. 뭐야,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있어. 막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지.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진짜. 자신감 없잖아. 아니 근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도전에 그 열성을 다 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거든. 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도전함에 있어서 난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되게 두려워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대학 와서 최선을 다. 근데 그 무서워하는 게 굉장히 좀 깊어. 이제 좀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거 아니 진짜로. 대학 와서 근데 병적. 아 근데 진짜 그런다니까. 근데 그 병적으로 두려워하는데 계속 이렇게 도전 정신을 한다는 건 결과야.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아니네. 진짜 근데 그 맛이 역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원하면서 약간 쪼는 맛이 있어. 어, 쪼는 맛이 있어. 어, 뭔가 확실히 이게 뭔가 그럴 때 심장이 쿵쿵 뛰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래요. 병적으로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는 결과를 알아버린 일이 죽여버리겠어. 유정호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병적인 거지. 아 여하튼 그래서 상당히 이중적이시네요. 아 좀 이중적이네. 어 솔직히 이건 인정할게. 좀 이중적이야. 그 다음에 멘붕이 한 번 오면은 그걸 잘 못 견뎌. 아 이번에 이번에 또 뭔데? 있었잖아. 어 있었지. 성적? 아니. 오! 아니 뭐 그 뭔데? 그 아! 닥쳐. 닥쳐. 북극 팬이세요? 아니야. 야, 니 응원 기대했잖아, 그거. 자기 상한한다 할 줄 알고. 아, 그 응원 잘 썼는데. 특히 하루 전부터 나 떨어지면 어떡해, 나 떨어지면 어떻게 이러면서 계속 누르고. 진짜. 뭐. 아, 북극 쓰는 거. 북극? 그, 잘 썼어, 그거. 그 누가 김종인 선생님 교실 앞에 그거 뜯던 거잖아. 북극 탐정인가 뭐. 나니 극지방, 그거지? 극지방 뭐 어쩌고. 특별상 받으면 가는 거. 근데 그거 자기 상 붙을 줄 알고 막 기대해요. 아 붙을 줄 알고 기대한 거 아니고 솔직히 상 왠지 상은 받을 것 같다 그랬지. 잘 선배들 솔직히 없으니까. 얘기했을 때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자기는 긍정했지. 아니 이 그림은 아니, 된다. 너는 한 번 읽으니까 모를 텐데 그거를 나는 굉장히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글의 깊이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 사고를 통해서 나온 글을 얘는 기사를 뺏긴 줄 알았대.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읽어봤냐? 나 그러니까, 읽어보긴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 과거고 외고에 대해 일단 많이 참여했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네, 내가 그걸 그러니까 외고한테 모르는데 과거는 조금 걔네들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아니 근데 그런 걔들 보더라. 막 저번 작년 상목록 보니까 다 그런 애들 있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좀 아려. 그만하자. 그다음에 잘 썼어. 열심히 했잖아. 아니 이렇게 끝에 가서 좋은 사람 달라 그런다고 얘는. 아니 실컷 지가 먼저 욕하고 나서. 원래 아니, 그러면 그걸 기억하거든. 예, 꺼져. 그 다음에 화를 한번 내면은 심하게 내는 편이야.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는데 한번 화내면은 왜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번 화를 내면은 심하게 내. 한 번도 진지한 적을 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내면은 진짜 심하게 내 나는. 아니야, 아, 정이 얼마나 무서운데 얘 맨날 얘랑 같이 수학 시간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말도 다 없어지고 나를 다 무시 그냥 이러고. 내가 여기서 말 걸잖아? 그러면? 왜? 와, 아니 그러지 말고 이중 터졌네. 아니 이건 진짜 이중인데? 이래 진짜 완전 이중인 교육인 줄 알았어. 그래놓고 지하실 때 뭐라 그러더라. 명근아 안녕? 오늘 녹음 있어. 오늘 촬영할 거니? 이래. 내가 나쁜 놈이야.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었어. 1년 동안 내가 나쁜 놈이었어. 미안해. 상황이 감수성이 풍부해. 맞네. 감수성 풍부하네. 이 준비한 사람 나밖에 없어 진짜로?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재환이 화내는 거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한번 화내봐. 누구한테 제일 화내는 거 같아? 누구한테 제일 심하게 화내는 거 같아? 일단은 엄마. 없어. 1년 동안 딱히 화내는 사람이. 얘와는 평생 말하는 거야. 평생 화낸 적? 평생 동안 뭐 심하게 화낸 적 있어? 혼낸 적? 화낸 적? 응. 어 있어. 몇 번 있어. 동생? 가족한테? 가족 우리 형제한테 아니면? 우리 동생한테는 한 번 그렇게 화낸 적 있고 근데 그때 내가 피지컬로 밀려가지고 다시는 안 가본 중이야. 피지컬? 아니 내가 걔하고 진짜 말싸움이 붙었어. 네 그래서 내가 막 말로 이렇게 털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손으로 해가지고 내 목을 이렇게 조르는 거야. 아니 바로 뒤 의자가 있어가지고 나 어떡하지도 못하는데 얘가 목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항폭했지. 어떻게 죽을 순 없잖아. 걔도 진짜 무섭거든. 여동생이? 여동생. 몇 살 차인데? 아 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 두 살 차 아니야? 한 살 차. 그러니까 한 살 차야? 그러니까 두 살 차인데 걔가 1년 빨리 학교 갔지. 와. 아, 그럼 두 살 차이지 한 살 차이야. 박주. 야 사회적으로 한 살 차이래. 사회적으로 한 살 차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걔가 결혼 아이 되면은 두 살 차이 난다 그래야지. 아 생각보다 그러면 네 군대 갔다 오면 네 동생이 더 위네. 그렇지. 네 물건 다 파는 거 아니야? 몰래 한개 주게 씨발. 그 중고나래다가 돈 필요할 때 하나씩 빼가지고 파는 거지. 아니 그 되게 착해. 되게 나는 우리 동생하고 싸운 적이 거의 없어 진짜로.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셔. 거의 싸운 적 없고 되게 친하게 지내. 아니 근데 나도 되게 오빠로서 잘하고 걔도 동생으로서 되게 잘하고 그래. 여동생이었어. 막 남동생 아닌데. 정말 동생도 아니야. 난 되게 동생한테 잘해. 나는 그런 거 잘해. 또 이거 준비한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넘어가? 아까 그랬잖아. 첫 번째 프로그램은 윤지안을 알아봅시다. 알았어. 그것이 알고 싶다 윤지안. 다음에 내가 죽기 48시간 남았다면 나는 뭐 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직계사장부터 얘기하자. 48시간. 48시간. 이게 내가 TV 내가 이거 주제를 뭐 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TV 보니까 요즘에 죽기 48시간 전 해가지고 TVN인가 어디지?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48시간 되면 뭘 하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연말 이제 다가오는데 그래서 한번 정해봤지. 이건 준비했을 거라 솔직히 생각은 했어. 했겠지? 아 잣돌이가 먼저 한다고? 그딴 말 하지 마. 내가 레아 이거 처음부터 내가 옛날부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야 명훈이가 먼저 하는데 좀 준비했대. 명훈이 먼저 그래 안 했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너부터 얘기해. 나도 준비는 하긴 했는데. 얘기해. 나중에 하지. 내가 할까? 너 먼저 얘기해. 이 새끼 준비 안 했다. 난 24시간 안에 이 새끼 준비 안 했어. 나 운명에 대해서 가족한테 얘기할 거야. 48시간이라고.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아 24시간 안에? 처음 24시간? 처음 24시간 안에. 너무 갑작스럽게 가버리면 가족이 슬퍼하잖아. 24시간 안에 가족한테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얘기해. 이 정도?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랑 그 48시간 동안 계속 같이 지낼 거야. 나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어차피 솔직히 내가 생각해서 지금 이 나이에 48시간밖에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사실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가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야? 시점이 지금 당장 48시간 죽는다. 지금 당장 지금 거지? 당장이야? 내가 지금 당장을 생각한 건데 진짜? 내가 뭐 너 언제로 생각했니? 나? 내가 진짜 미래에 진짜 죽기 48시간. 아 그럼 뭔가 느낌이 안 사잖아. 난 지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치면 한 30년 후에 48시간 후면은 난 미국 다녀오겠다. 좀 아니야. 나 그래서 나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48시간 안에. 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 뭐 어때 이미 망했어. 끝이야? 응? 그게 끝이야? 솔직히 가족이랑 같이 있는 게 가족들이랑 같이 뭘 할 건지 좀. 가족들이랑 같이 그냥 드라이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48시간 동안 드라이브 한다고? 아니 솔직히 전국 한번 돌고 아니 48시간 동안 할게 뭐지? 설악산 같은 데 있잖아. 그냥 경치 좋은데 드라이브 헌거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뭐 같이 그냥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 그냥 저녁 식사하고 그냥 평범.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나랑 비슷한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이거 TV 프로 봤지? 어. 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 방금. 아 진짜? 어. 얘 내가 멍 때렸어. 내 얘기 안 들었어 또. 끝이야? 응. 알았어. 다음에. 내가 해? 뭐 직기사장 할래 별둥이 할래? 직기사장 해? 나 솔직히 근데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48시간 동안 외국을 갔다 왔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 일도. 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비행기 수고. 일도 웃기잖아. 일도 뭐래.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까지는 가능한데 아, 그 이상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는 안 되지. 난 내 인생이 4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중국이나 일본 나라 비행기에서 보내야 돼. 응. 최소 48시간인데 거기에 12분의 1을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건 난 싫거든. 내가 언제 가라 그랬어? 아 왕복 4시간인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 바라봤어. 일본이랑 뭐 중국 해도? 아 일본 가까운 데는 한 시간이면 가. 아 2시간 걸려 그래도. 1시간 아니야. 1시간 가? 아니 1시간 제주도냐? 아 있어. 1시간 때. 인천에서 도쿄 쪽 거기 공항까지 간다 쳤을 때 내가 타봤을 연날리는 거 봐. 연날리는 거 봐. 내가 언제 연날렸어. 와 진짜. 욕을 많이 해 역시. 자기 그니까. 오케이 패스. 아 너무하는 거 패스. 그러니까 단점. 자기 말에 딸리면 감정적으로 대한다. 단점이네. 어 그러게. 초과해. 어 그러게. 자기 말에 딸리면 감정적으로 대한다. 오케이 패스. 단점을 하고. 오케이 패스. 그 장점 인간관계 좋다 치우고. 자 직계사자. 나는 일단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 그 죽기 48시간 전에 만약에 어. 있다면 어. 그 좋아하는 사람이랑 딱 이제 막 결혼도 안 했어 근데 그 나이까지? 아니 그건 좀 불쌍하다. 아니 그러니까 꼭 좋아하는 사람이면 결혼 안 한다는 법.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지. 결혼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오. 결혼했는데도 굳이 그걸 말해줘야 되나요? 아 미안해 알았어. 내가 나빴어 진짜. 왜 오늘 나한테 굳이 이러지 자꾸? 재밌었어. 나한테 자꾸 이러냐. 재밌었어. 얘기해. 어. 만약에 오케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막 행글라이더 알지? 막 그런 것도 타보고 막 산도 막 등산도 해보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집 이제 먹고 막 하다가 이제 한 끝에 한 두세 시간 남았을 때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가는 거야? 역시 좀 씁쓸하긴 하네. 근데 좋은데? 솔직히 네가 준비 안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48시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밖에 크게 없어. 얘기해.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밖에 없어. 48시간 동안 안 해. 어. 외국을 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와도 시간도 안 되고 외국에서 죽을 건 아니잖아. 집에서 고향에서 죽고 싶을 거 아니야. 외국에서 죽고 싶어 혹시? 아니 내가 언제 아니 자꾸 얘는 왜 자꾸 외국 얘기를 내가 언제 외국 가 외국 나가고 싶다 그랬어? 아니 혹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니 나 외국 안 적었어. 아 그렇지. 어. 그래서 최대한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어. 가족들이랑 아름다운 걸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솔직히 준비 안 했어. 어? 솔직히 준비 안 했어 인정? 아니야 준비한 거야 진짜. 얼마나 준비했어? 아 그래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많이 한 거라고. 준비 한 시간 이상 준비했어. 한 시간 이 전으로 한 시간 이상 고민했다. 고민 구라 솔직히 안 준비야? 한 시간 이상 고민했다 진짜. 아, 알았어. 아니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뭔가 더 있을까 했는데 내가 선택한 가장 아름답게 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 내가 너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한 걸 보여줄게. 그다음에 그 별중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다음에 남두지. 어. 하루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거야. 잠깐만 이 새끼 내 거 베꼈냐? 오. 뭐야? 오 해. 어. 그 다 두 번째 날은 가족과 함께 와, 이제 내 일을 마무리할 건데 내 인생을.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별 보는 거이기 때문에 별 보는 거랑 먹을 거라서 처음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계속 뭐 다 먹을 것 같아. 그냥 계속 먹으면서 편히 쉬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별이 이게 밤이 저녁 때 되면 이제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뭐 별 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어두운 곳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그런 곳을 가서 별과 함께 그날 하루 밤을 종일 지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와서는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뭐 가족과 함께 있으면 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수다 떠는 것도 있고 뭐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뭐 같이 뭐 외식할 수 있으면 뭐 가고 아니면 가족끼리 밥 먹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인생이 망하겠지. 자연스레 눈. 솔직히 재원이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어. 당황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나 할게 받아서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하루는 나를 위한 시간을 쓰고 하루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그 24시간의 첫 그러니까 48시간의 첫 24시간은 광화문 집회 다 다녀오고 싶고 그다음에 맛집 탐방. 맛집 탐방은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다음에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그런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 여행. 나 일본 여행 이거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일본 솔직히 갔다 오면 내 시간 금방 간다니까. 요즘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일본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반나절 이상이 일본에서 보내는 거지. 일본에서 맛집 탐방.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내 방을 좀 대청소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왜? 대청소? 그 다음에 밤새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 그리고 가는 거? 아니 이제 24시간 지났어. 이제 24시간이야? 그 하루 만에 가능해? 어 가능해. 근데 솔직히 그 일본에서 맛집 탐방하는 거 자체가 꽤 오래 걸릴 텐데. 닥쳐. 최소 8시간. 닥쳐. 아니 6시간은 걸릴걸? 그거 닥쳐. 다 하면은 시간이. 닥쳐. 야 어떻게 그럼 맛집, 맛집 탐방이라고 했는데 라면집 두세 군데만 갔다가 푸르륵 먹고 그냥 다시 올 거야? 닥쳐. 계속 할 거야. 헬기 타고 움직이네. 낙하산타고 나오는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야 죽기 24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돈 좀 펑펑 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돈이 뭐가 있다고? 부모님 돈 쓰면서? 응 부모님 돈 써야지. 24시간에도 부모님 돈 가족이랑 보내 얼마나 가족이랑 쓰겠어. 보낼 때 그런 돈을 써야지 않을까? 조카 알았어.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가족들에게 편지 겸 유서 적기. 유서? 어 유서. 유서까지. 저거 필요 없으신데요? 편지 겸 유서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이게 대면한데 그러니까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을 편지로 적은 거지. 아. 당연한 말을. 그다음에 아 네 말을 듣고 내가 할 거 또 하나 생각났어. 얘기하지 마. 내 말 네 말하고 내가 말할게. 알았어. 그다음에 우리 동생이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다운 받아주기. 아 불법 다운. 불법 다운. 아니 내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니야 불법 다운로드 안 할 거야. 그다음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다운 받아드리기. 80년대,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 그런 쪽 노래 좋아하시거든. 그런 쪽 노래 다운 받아드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가족들이 하자는 거를 같이 할 거야. 뭐든지.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48시간에서 끝에 24시간은 가족들을 위해서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은 끝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가족들은 이제 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나와의 추억을 끝까지 쌓고 깨끗하겠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마지막 24시간을 이렇게 쓴다는 거지. 뭔지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감동적이었다. 솔직히 제일 감동적이었어. 좋았어. 박수. 난 편지보다는 가족들이랑 보내면서 48시간 영상으로 남길 것 같은데 나름. 좋은 생각이네. 또 욕이야 또 욕. 욕하지 마. 내가 언제 욕했어. 욕하지 마. 아니 진짜, 진짜 너가 말하는 거 듣고 아 정말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내면서 다 영상으로 남기는 거지. 굳이 편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영상 편지 남기든가. 그게 난 그렇게 할 거야. 아까 얘기 안 했으면서 내 얘기 듣고 어차피 결국 내 얘기 듣고 생각한 거잖아. 어? 결국 내 얘기 듣고 생각이 난 거잖아. 근데 완전 다르잖아. 닥쳐. 자 이제 재순이 약간 늙어서 기준으로 생각해봤는데 일단 첫날 24시간은 마찬가지로 가족이랑 보낼 것 같아. 그냥 뭐 외식하고 뭐 같이 뭐 지내면서 보낼 것 같고 그 다음 24시간은 일단 영화를 다 볼 것 같아. 내가 봤던 영화들이든지 아니면 재밌는데 못 봤던 영화들이든지 일단 그냥 몰아서 전부 볼 것 같아. 막상 그리고 죽기 3시간 전부터는 뭐 사진을 보든지 하면서 약간 추억을 회상한다든지 약간 누워서 약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볼 것 같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야? 감명 깊었어. 자 그다음 지금 본인 거 말고 다 대충 됐네. 그러네. 내기질 중요해. 저게 인성이 쓰레기라고. 약간 내기질 중요해. 그 단점에다 인성이 쓰레기다 그랬어. 맞아.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왠지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다음에 명근이 48시간 명근아 미국 사형수들을 보면은 죽겠지.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때 맛있는 걸 먹고 죽지. 그지. 근데 그거를 의외로 되게 잘 못 고른다 그러잖아. 담배 한갑 콜라 한캔 그런 거잖아. 그거 미국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 뭐 개소리야. 있어.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원하는 거. 미안해. 내가 네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 나는 네가 뭐라고. 나는 네가 미국 사형수들이 먹던 음식을 먹고 싶다니까. 미국에서는 사형수한테 맨 마지막 식사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관례처럼 돼 있어. 그래서 그 한 사진 작가가 그런 죽기 전에 먹었던 마지막 식사를 남긴 것들을 찍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런 비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스테이크나 그런 것도 시키는 반면에 또 반면에 이제 뭐 그냥 잼에다 빵 이런 거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았대. 밥을 안 먹는 사람도 많았고. 아, 너도 보고 봤어. 어. 내가 만약에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근데 48시간 뒤에 죽어. 근데 내가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릴 거야. 그리고 둘째 날은 잘 거야. 그리고 자다가 어느 순간에 가겠지. 글쎄요. 되게 막 자세히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서 좀 놀랬어. 싱겁게 끝났어? 아니 근데 초반에는 되게 분위기 있었어. 초반에는 우울했어 솔직히. 미안해, 내가 분위기 다 죽었는데. 근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잘 들었어요. 내 지금 잠밖에 생각이 없어서 두 번째는 잠을 졸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해서 정한 두 가지 주제가 10분 만에 끝났어요. 어, 10분밖에 안 걸렸어? 아니야, 20분 걸렸어. 20분 걸렸어. 알바야? 저 저거 과장이 심하다. 어, 과장이 심하다. 계속 늘어나. 10분에 끝났어요. 점점 늘어나.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 이것 좀 못 듣게 해줘. 내 이거 쓰레기 이거 나중에 버리기 되게 힘들 것 같아. 왜 어떻게 내가 버린 거지? 그래서 공주리가 어디였어? 쓰레기가 지금 이 좀 이제 아까 침침했던 분위기를 좀 바꾸고자 이렇게 연말이나 그런 데 되면은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시상 분야 그거를 좀 정해봤으니까 너희가 내 얘기하는 거 듣고 이거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다수결로 한번 정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상 올해 가장 힘들었을 뭐 어떠라 네 기준인 거지? 내 임의로 시상 기준 네가 수상한 우리한테 수상 상 주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너희가 이거에 맞는 사람을 고르라고. 중신아. 아 고르는 거라고? 어 그래 중신아. 못 들었어. 자, 첫 번째 올해 가장 힘들었을 멤버. 지원이. 난 명근. 명근이. 명근이. 명근이. 나도 명근이. 명근이. 명근이 왜? 포켓. 아 광고 포켓.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것저것 할 게 많았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학교 내에서 하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뭐해? 나는 네 솔직히 내가 한 게 많다고 그러는데 막 한 것도 없어. 오히려 네가 스트레스 받느라 힘들어. 뭐? 아니 갑자기 사진을 왜 찍어? 다 하고 찍어. 다 하고 사진 찍으시. 사진 찍을 시간 줄 거야. 어차피 사진 찍기 싫어도 사진 찍어야 돼. 이거 포토 타임 있었어요? 아 그래 포토 타임 하자. 그래 그걸 몰랐네. 자 우리 과장님 그 수상 소감 계속 얘기해. 아 수상 소감이었어요. 어 수상 소감. 수상 소감 얘기해. 아 그렇다. 일단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지지해준 우리 지금 뭐지? 작토리? 윤재환? 맞죠. 우리 재환이와 나를 처음으로 같이 활동해주겠다고 제안해준 우리 재환이와 그리고 나에게 할 일거리를 많이 던져준 우리 재환이와 그리고 나 같은 애를 너무 잘 봐준 우리 지원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 번씩만 더 드릴게요. 어 얘기하세요. 우리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이년 동안에 수고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우리 같이 지금 2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 같이 한 거잖아. 2년 동안 봤을 때 남고에 있기 가장 아까운 멤버. 하나, 둘, 셋. 홍준이. 너는? 나? 직계사장. 동원이 아니면 홍준이. 동원이. 아니야. 지금. 나 왜? 명근이. 아니야. 명근이 두 표? 그래, 너. 명근이 아니면 홍준이. 아, 왜? 한 명 골라, 한 명. 아, 홍준. 홍준이, 오케이. 나 홍준이. 나는 너 빼고 나. 한 명 고르라. 중복 투표 가능하면 안 돼? 너무 힘든데. 중복 투표 가능하면 안 돼? 그딴 거 없어. 그딴 거 하면 머리 아파져. 아, 빈정상. 자, 지금 명근이 두 표, 홍준이 두 표야. 이게. 지금 네 한 표로 지금 남고에게 가장 아까운 인물이 정해진다. 나는 그러면 선택을 명근한테 맡기고 동원이. 뭔 소리야? 야, 둘이야 우리. 그러니까 둘이니까 맞아. 둘이야. 맞아 한 표야. 그러니까. 아 명근이 아 선택 안 했어? 맞아 맞아. 아 그럼 나 홍준이라고. 그럼 한 명 누구야? 그럼 한 명 누구야? 야 너라니까. 아 그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제가. 아 우리 어차피 말했잖아. 아니, 잠깐만. 나 있어. 아니 나 홍준이. 나 홍준이. 잠시만 여섯 명인데. 그러니까 내 표가 나왔어. 두 명이 안 했어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했어 그래서. 어. 나한테 했어 그럼. 2-2-1이야. 너가 하면 돼 이제. 오. 잠깐만. 미치겠네. 잠깐만. 나 재훈이의 선택은 자 이제 누가 2-2-1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홍준이 두 표, 명근 두 표, 나 한 표. 나 내 선택. 남고의 올해 아이가 내가 봤을 때 가장 남고에게 아까웠던 인물은 자 이거 한번 두 현웅준. 너 수상 소감 시켜주고 싶어서. 아, 어. 수상소감을 시켜준 윤지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네. 이게. 네. 잘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니, 수상소감이 대충, 아, 내가 뽑힐구나 하고 예상하지, 뭐, 준비를 하든 말든 하지. 네, 그딴 거 없습니다. 어, 직속 투표라서 직속, 너무 매력이 있다. 나 직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속. 책상 좀 봐. 자, 그 다음에. 올해 가장 병신 같았던 멤버. 아 이거는 너무 몰표 느낌이지. 아직 투표하기 전에 혹시 몰표 예상했나? 나는 전혀 상상 안 했는데. 이거는 까다로운 몰표 가능합니다. 솔직히 자기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예, 이건 몰표 가능성 있어요 이건. 예. 예 이거는 너무 뚜렷하게 한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직계 사장부터 돌아가면서 이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굳이 말 안 해도 예. 모든 예. 사람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너무 강력한 후보예요. 야 이제 거의 독점에 가까운. 너무 표를 그냥 다 독식할 것 같은 그런 후보기 때문에 아 이거는 투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수상소감 말씀해 주시죠. 형 예의상 투표를 하는 게 예의상 그래. 종소리부터 수상소감 바로 알 것 같더니 어차피 나야 근데 왜? 왜? 아 왜? 투표 안 해? 아 투표 안 해? 아 진짜 생각을 안 했지? 나 얘기 안 했잖아. 투표 안 했는데? 나 나랑 얘기한 줄 알았어 순간. 아 너무 얘기해 빨리. 아 빨리 얘기해. 아 재현이. 재현이 아 당연히 재현이지. 저 윤 모씨요. 윤 모씨. 저도 마찬가지. 아 네. 나도. 아, 볼것도 없네요. 김모씨는 누구? 굳이 뭐 얘기해야 되나요? 굳이 수상소감 말씀해주시죠. 너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저번에 활동을 거기서 시켜놓고서는 어디 있어요? 거기 아 여기가 어디죠? 그 거기 거기? 거기가 어디지? 거기? 우리 뭐 굳이 독특한 데 하는 데 있었는데 마법의 교실 어? 마법의 교실 박터지 교실 박터지 교실 어 여기 아 할 때가 이거밖에 없었어. 우리 학교는 할 때가 이거밖에 없어 진짜로. 내가 찾을 수가 없다니까. 여하튼 수상소감 내가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 뭐 그러면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지금. 늦말이라도 좀 뭐 무시하는 거요 당신 뽑았는데 지금 우리는 와 무시하는 거야 우리 이러면 당신 무시하는 거야 알았어 할게 이현정 씨 알았어 할게 한마디라도 해줘 이제 일단 올해 가장 수고했던 윤지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기의 가장 장점 매우 강하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해준 멤버들한테 되게 고맙고요. 일단 제가 왜 병신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군중 심리 그거 알지요? 녹음을 들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다 청취자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없습니다. 판단하실 겁니다. 네, 국민들이 알아서 역사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겁니다. 이거는 아, 닌 역사 지금 역사까지 뭐라고 역사 뭐라고 역사야 지금. 그다음 가장 연애 고수일 것 같은 멤버. 없어. 야 이거 좀 아니야. 이건 아니 저는 이건 대회하고 선택 고수일 것 같은 멤버. 아예 반대로하자. 연애 고자. 연애 고자일 것 같은 멤버. 어 좋다. 아, 어 연애 고자일 것 같은 멤버. 아니, 자 찍어줘. 이건 근데 뭔가 바로 절교할 것 같은 친구랑. 자 이번에는 일단 나부터. 너 그래 나부터 해. 됐지. 자 치킨 사장 한 표. 치킨 사장 두 표. 뭐라 주시고 좀 고민해. 좀 더 고민. 아 너무 일단 고민하기는 조금 일단 너부터 하는 게 어때? 나는 동원이 한 표. 아 그래? 어 왜인데? 찍기 사장 두 표, 동원이 한 표. 나 나도 아. 재순이. 왜 때려? 뭐? 아 미안해. 나 그래. 나 재순이. 엄마 재순이 떨면서 여자 앞에 못 걸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너 했지. 그러면은 너 나 했으니까 어 직기사장 두 표, 동원이 한 표, 재순이 세 표. 재순이 세 표. 와 연애 고자상. 올해 연애 고자상. 연애 고자상. 올해 연애 고자상. 예 수상소가 한마디만 그냥 네. 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아 이거 더 없죠? 더 찍고 싶어. 여기 있어. 더 찍고 싶어. 나 이제 연애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내에서 외모 순위 한번 정해보죠. 와 이거 가장 못생긴 사람. 야 왜 자꾸 투표가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왜 의심 공격하네. 근데 이거 너무 공격적인 너무 공격적인 투표로 가는데. 부적거리지 말래 재훈이가. 때릴 것 같아 민규 씨 지금. 아 하지 마. 그 이상한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해. 재훈이 화낸다. 뭐 화낸다. 아, 하지 말자 아니, 진짜. 아 하지 말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또 왜 이렇게 나오세요? 또 왜 잘못했어. 또 선생님 또 왜 이러세요? 진짜로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외모 순위. 그러면은 1등 아니 그 2등 합 뒤에서 1등만 하자. 1, 2등만. 앞에서. 1, 2등? 아니 1, 2등 2 그 맨 앞에서 2등하고 뒤에서 2등 한번 뽑아보죠. 그럼 독특하네. 1등 맞아. 그냥 그런 맨 끝에는 서로 좀 그러니까 딱 2등하고 뒤에서 2등. 그러니까 야 진짜 뒤에서 어려운데. 뒤에서 2등? 꺼져. 그러면 2등. 그럼 어떻게 뽑을까? 워스트랑 베스트를 뽑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누가 워스트랑 베스트야. 그러니까 워스트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베스트에서 두 번째 뽑는 거. 다르지 워스트랑 베스트랑. 세컨드. 어 세컨드. 그럼 뭐 몇 등 뽑아? 아이디어 좀 내봐. 근데 굳이 이거 알아야 필요가 있나? 야 그러게. 솔직히 외모 수준은 조금 우리끼리 뽑는 게 이상해 그냥. 야 여기서 뽑기도 애매해. 자기 자신 뽑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 뭐 자기야 웃긴 게 아니, 워스트에서 어. 자기 자신 뽑으면 양심적이라 그러고 애들이 베스트에서 자기 자신 뽑으면 병신이라 그래. 뭐야 이거. 다음 넘어가.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애가 우리를 한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끼리 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맞아. 겸무등계가 겸무등계 나무라는 격이야 지금.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아 알았어. 자 여섯 명 중에 가장 나는 이 친구가 정력 왕일 것 같아. 야 그건 좀 아니지. 와 뭐야. 야 이상해. 아니, 예상. 아, 근데 워스트 나일 것 같아. 뭐 그래 그 워스트 뽑아보자. 그래 이것도 워스트 있어.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자기 말로. 누구지? 재환이. 아 왜? 알았어. 그러면 잡돌이 한 표. 나 그 다음에. 나? 어. 자기래. 아 자기 아, 스스로 한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어 제일 약한 사람. 비아그라 먹어야 될 것 같아. 어 가장 비아그라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에베레스트 한번 탑. 자 빨리 직기사장. 저는 접니다. 직기사장 한 표. 아 저는 아 이제 애매한데. 재환. 난 아, 뭐야? 잠깐만. 지금 아니, 우리는 지금 정력에 대한 정의를 아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아니 근데 이걸 왜 정력 정확히 어떤 정력인지. 정력이 내가 알기로 하기 전까지 시간이거든. 남자는 기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파워 가장 힘이 셀 것 같은 사람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힘이 가장 그러니까 정하고. 아니면 클 것 같아. 단순히 힘이 가장 약할 것 같은 사람 아니면은 진짜 다른 쪽으로 힘이 약할 것 같은 사람. 왜 나한테 선택을 맡겨? 네가 지금 제안한 거잖아. 네 의견이니까. 정력이라는 게 내가 알기로 정의가 이래. 시옷 하기 전 전까지의 시간이래. 들었지? 이걸로 사자. 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게 그거야. 꺼져. 시간. 자, 그러면 이걸로 정의 이렇게 하고 그럼 바꿀 거야? 평균 몇 초야? 바꿀 거야. 그걸 재? 재지면 안 재. 왜 재 그거를? 보통 아니야? 오 왔어. 나 너무 기대했잖아. 쎈 평균 말했잖아. 네 평균 니가 나한테. 아니 너가 나한테 평균 말했어. 진짜 구라치지 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얘기 했어. 아니 진짜 저도 나한테 안 하고 있어. 항상 기억 못하네. 나 쉽게 사자부터 다시. 재환이요. 왜? 재환이요. 내 존슨 베이비가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 베이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 존슨 베이비. 나는 여기 통편집 강이야. 나 집게 사자. 너. 나 너. 왜? 윤재환 군이야. 왜? 야 그런 마가 있다니까. 이거 애플에 올리면 잘려. 야 네가 직접 말해줬어 나한테.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윤재환 가장 정력이 약해. 우리 존슨 베이비가 얼마나 강력한데. 단독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을 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너 그게 어떻게 알아? 야 언제? 증거를 대봐. 사정량도 아 씨. 너무 구체적이다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무 그래. 들어오니까. 그래. 아 야 약할 것 같은이잖아, 그지? 같은. 그치. 같은. 뭐 할 것 예상이 진실이래? 우리 너무 뜨거 아니고. 진짜냐고 근데. 뭐 아니냐고 예상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수상감도 부족해. 수상소감. 아니 왜 얘를 기정사실이야? 되게 부러워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존슨 베이비가 되게. 힘이 넘치다. 네, 넘어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정말 여태까지 더러웠던. 다음에 내가 준비한 건 이게 끝이야. 여기 편집이야, 편집. 너 몇 센치야, 씨세야? 그걸 왜 재? 자, 이제 아니? 우리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할 것 같은 멤버. 난 결혼 안 해. 다 복수할 것 같은데 기회 주면 된다. 결혼 안 한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다. 그거 맞아. 자, 그럼 지키 사람부터. 응? 종석이. 아, 예, 예, 상일이. 저 명근이요. 명근이 한 표. 내가 안 할 것 같다고? 아, 난 종석이. 안 할 것 같은 사람? 아, 할 것 같아. 가장 빨리 할 것 같은 사람. 근데 명근이. 아, 왜? 명근이 두 표.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 있다. 있어. 명근이요. 명근이 세 표. 나 동원이. 어째서? 나 정력왕 할 때 너 뽑으려고 그랬거든. 정력왕 적으면서 이 새끼 뽑으면 되겠다. 왜냐면은 허벅지가 튼실하니까. 아니 그 이유로. 다음에 명근이 랩. 야 근데 내가 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게이도 결혼이야? 그러네? 그런 일에 동성 게이. 아니야 근데 합법 결혼이 안 되잖아. 미국 가서 하면 되지. 미국 가서 하면 되지. 아 그렇게 시민권 따가지고. 아 그러네. 아 그런 거 있어? 고려한 거 있어? 미국 국적 따려면은 그 미국인 남성과 결혼을. 아 근데 결혼은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왜? 여성이나 남성이랑 결혼을. 그러니까 지방 방송 거? 얘기. 묶여 사는 거 싫어. 묶여 사는 거 싫어? 해 그래도. 진짜 그런 보니까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난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 되게 싫어. 아 진짜? 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 되게 아직도 사이 좋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지내는 거 보면은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니네 싶어. 니네 진짜 그거 행복한 거야. 나 행복한 거 같아 확실히. 7시에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무서워. 나는 아버지가 경주에서 근무하신단 말이야. 그 본사가 경주에 있어가지고 경주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근데 주말마다 항상 올라오셔. 우리 가족들 몰라. 일부러. 주말마다 오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이거든? 근데 그거를 매주마다 하는 거지.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 아버지 보면은. 그래서 차도 새로 바꿨어. 와 골로? 올림 소렌토? 우리 아빠는 차에 그렇게 돈 많이 안 쓰더라고. 차도 저번에 쓰던 차도 거의 10년 썼어. 그렇게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면 연비 좋은 걸로 하시지. 몰라 나 우리 아빠는 근데 우리 아빠는 IT기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 완전 많이 사. 어? 우리 아빠 태블릿 PC만 두 대인가 세 대인가 그래. 세 대다 세 대. 우리 아빠 태블릿 PC만 세 대야. 그러면서 본인이 경주에 묵으신 집에 한 몇 대 놓고 또 우리 집에도 몇 대 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셔. 좋겠다. 다음에 뭐 따로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없어?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할 것 같은 사람. 뭐 끝났잖아. 한 명 있잖아. 있잖아 여기. 어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야 참으로 1.7에 1.7등 1.7 등이야 1.7. 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 1.7. 아니 공부할 것 같은 이잖아. 잘할 것 같은 이잖아. 사실 장재수. 미안해. 내가 너를 있는 걸까? 와 미안해. 그러면은 잘할 것 같은.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순위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 아. 정도 했으면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가장 즉석에서 다양한 욕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아 진짜 뭐하자. 야, 너무 명백해. 너무 명백하잖아 솔직히. 근데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웃기다. 가장 빨리 밥 먹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오. 식욕이 왕성할 것 같은 사람.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 나는 근데 술보다 그거는... 수면욕이 강하고 수면욕보다 식욕이 강해. 그래? 나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나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나 아까 전에 쉐이크 시간 먹고 올래다가 니들이 3시 반에 이거 한다고 해서 못 먹었어. 그러면 그 식욕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사람? 응. 야, 지기사장부터. 동원이. 동원이. 나도 나. 너는? 나도. 나는 홍준이 그럼. 나는 나 할게. 넌 좀 아니다. 나 많이 먹었는데 진짜. 하루에 많이 먹어. 덩치로 먹어, 덩치로. 아니, 나 근데 진짜 많이 먹어. 나 하루에 진짜 대단하게 먹는 것 같아, 요즘. 너 햄버거 최대 몇 개야? 아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햄치.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먹어. 아, 되게 아니, 여러 번 먹어. 꾸준히. 어, 되게 여러 번 나는 햄버거. 굳이 많이 먹지 않니? 야, 햄버거 솔직히 세트로 하나 먹으면 너무 부족하지 않니? 어, 그럼 나 햄버거 나는 괜찮은 거죠. 아니, 나 버거킹은 괜찮던데. 버거킹? 버거킹 작아서 버거킹은 세트에다가 옆에다 하나 치킨 스틱. 치킨 프라이? 아 뭐냐라고 그거 같이 해서 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면 배부를 것 같다. 어 거기다 양. 근데 아 난 세트를 먹어도 버거킹 배 안 불러. 그럴 수도 있지 뭐. 햄버거 너무 작은 것 같아 나한테. 야 어, 교촌 그게? 치킨 교촌 네. 치킨 먹고 배 부른 사람. 교촌 치킨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난 치킨 한 마리 더 못 먹어. 나도 치킨. 아니 나는 치킨 한 마리 당연히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한 마리 더 못 먹더라 내가 난, 보니까. 난 최대 두 마리. 야 교촌 치킨이 의외로 양이 많아. 네 영웅이 몇 마리 먹는지 아니야? 몇 마리 먹는데? 걔 8마리 먹는데. 8마리? 아~ 8마리? 한 번에? 미친. 어떻게 먹어? 근데 어떻게 자기가 동생이 같이 먹으면 동생은 자기보다 더 많이 먹는데 둘이 맘 먹고 먹으면 진짜 미친듯이 남동생이 여동생이야? 남동생이겠지. 왜? 그건 편견이야. 그니까 편견이야 바보야. 그래서 걔네가 좀 이제 다이어트 하냐고 이렇게 치킨을 1닭씩 시킨대. 우와. 어? 아, 대박. 우리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진짜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이 1인 8닭씩 하면 얼마나 지야 나 거기 부잔다가 봐. 뭘 얼마나 시킨다고? 1인 한 번 시키면 1인 1닭. 우리는 대부분 같이 한 마리나 두 마리씩 시키잖아. 네. 그렇지. 한 마리씩 먹거든. 어, 그럼 식비 많이 나오겠다. 누가 시키고 제일. 어? 누구야 그래서? 동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동원이 제일 많았어 지금. 아, 나, 동원이 나, 너는 최대 나 그 뭐지 아는 그 어, 자랑 좀 해봐. 친척분들이 어. 음식점 하는 데가 있어. 어. 거기서 갈매기 살 하는데 어. 거기서 가족이서 셋이서 먹었는데 내가 아마 다 먹었을 거야. 8인분? 오. 야 이거 배터리 괜찮은가? 고기만 8인분 먹었어. 밥 없이. 밥 없이라서 아마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밥 먹으면 못 먹고 어. 탄산 먹다가 밥 먹으면 못 먹어. 고기만 먹었을 때 8인분 먹었지. 왜 돌아가는 거 같은데? 어 깜짝이야. 너무 끊겼을 줄 알았어. 너무 끊겼으면은 나 종성이한테 욕할라 준비 중이었어. 아 그렇게 알겠어. 역시 48분 했네. 48분 지금 하나면까지 하나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서. 왜 다 왜 이렇게 봐? 궁금한데? 아니 진짜 누가 제일 이건 모르겠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건 모르겠다. 누구부터 할래? 어 얘기해. 나 네, 일단 동원이 한 표 그래. 직기사장. 나 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동원이 두 표. 홍준이. 난 내가 화낸 적이 없어서 별로. 이제. 동원이 두 표, 홍준이 한 표. 나는... 재순이. 얘는 비슷하게, 화 비슷하게 신경질 내는 것도 별로 못 봤어. 화 한 번 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아니야. 이... 제 눈에 이제 조지영과 만나면 항상 맞짱을 뜬다고. 하면 진짜 모르겠다. 뒤통수 한번 까면 이 새끼들 수업 시간에 그냥 그냥 까고 있어 둘이. 실명 언급하지 마 새끼야. 여기서 다 니가 얘기했는데 님 다 깠잖아 지금.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들을 때 나 조모 씨라 했어. 너 조모 씨라 그래서 구라치지 마. 너무 다 들었는데. 어 모르겠다. 난 너 누군지 몰라. 화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어? 화난 거를 다들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하라고. 나 명근이 화난 거 봤어 저번에. 아니 명근이 은근 자주 안 해. 내가? 어. 근데 모르겠다. 동안의 시간에 화났어. 내가? 나 화 안 내는데. 아니야, 근데 나 솔직히 여기서 화낸 거 본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명근이만 한 번 화낸 거 봤어. 아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봤어. 몇 번 봤어. 아니야, 나 화 잘 안 내. 나는 영상 찍는데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데 자꾸 끊고 딴 얘기하거나. 여하튼 화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학교 홍보 UCC 같이 만들면서 몇 번 봤어. 맞아. 아, 야, 그건 좀. 아니, 솔직히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솔직히 얘가 화 안 냈으면 다른 사람이 화 냈을 거야 아마. 완성했어? 거의 완성했어. 야, 거의 아니라 완성했어. 어, 다 완성했어. 왜 안 보여줘? 왜 보여줘? 뭐? 왜 보여줘? 우리 학교인데 우리 학교 홍보 우리 못 봐? 아니 그러게, 그 선생님이 틀어준다 그랬는데 안 틀어줬네. 그러니까. 야, 페이스북 올리잖아. 뭐 올리시겠지 뭐. 지난 이거 올려야지. 이제 우리 뭐. 맞다. 나한테 또 있어. 뭐 가장 잘 삐질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나 아직 투표 안 했는데 내가 어. 사실 여기서 화내는 애를 딱 한 명 봤어. 그 누구? 응? 너 나랑 초등학교 같이 나왔지.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화내는 거는 기억이 나.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아, 10년 전에 동성애 가보. 자, 한번 까봅시다 여러분. 진짜로? 그 진짜로 화내. 얘 화내는데 아 기분 나쁘면 안 할게. 무서워. 아니야 이게 괜찮아. 무서워. 너 왜 네가 괜찮아? 오길래 와. 아 그래 왜 내가 괜찮지? 내가 너를 고등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 어? 쟤 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내가 니를 딱 보자마자 떠올랐던 그 씬이 뭐였냐면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야! 하는 모습이었어. 응? 왜 그랬어? 몰라. 왜 그랬어? 근데 진짜 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 나랑 같은 반이었니? 있었을걸? 5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몇 반이었지?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다 기억나겠어? 아 어쨌든 나 얘 화내는 거 기억이 나는 말이야. 아, 근데 되게 무서워. 6년 전에 그 네 확실히 애들이 별로 화를 안 내. 고등학교 애들은 화가 별로 안 내는데 확실히 화내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애들이. 한번 그렇잖아 그 평소에 화 안 내는 애가 한번 빡 까면은 진짜 무섭다 그러잖아. 딱 보니까 다 그런 류야 거의 다. 내면 악마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어, 다 내면 악마. 다 내면 디아블로가 다 한 마리씩. 디아블로. 어. 다 내면에 디아블로가 다 지금 뭐 다 이제 아직 자고 있지 뭐. 이제 뭐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계획 같은 거 한 번씩 얘기해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시간 끌려고 하는 거 뭐야 지금. 제일 소심한 사람. 아 제일 소심한 사람. 오. 왜? 왜? 난 우리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 안 했어 니야 아직 아 진짜 얘야? 왜 나야? 난 생각 달라. 소심해. 난 생각이 자 직계선형부터. 어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소심할 것 같은 사람이잖아. 소심할 것 같은 사람. 그래 소심할 것 같은 사람. 소심한 사람이네. 어 괜찮아. 나는 어. 나 아니면 얘 그거 종이 둘 중 하나를 정해. 아 네 나랑 할게 일단. 오케이 어 고마워. 자 직계사장 한 표. 직계사장 두 표. 잡돌이 한 표. 두 표? 네 잡돌이 두 표. 2대 2요 2대 2. 왜? 근데 둘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나는 얘가 소심한 걸 못 봤거든. 봤냐?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심한 걸 본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한테는 그 기억이 남아있어. 뭘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 아니, 아닌데 근데 되게 옛날 이야기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은 되게 인상 깊은 거야 진짜로. 어. 어떻게 와야 이렇게 사과 사과드립니다. 야, 아니야 진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얼마나 그 표정이 무서웠으면은 야 이게 어떻게 기억나냐. 야 한 게. 나 초등학교 때 얼마나 약약하고 착하고. 엥? 뭔가 기억이 있나 본데? 어? 어 있나 나 나왔네. 내가 얼마나 착하고 귀엽고 깜찍했는데. 어디 어디서 어디 어디 나 어디 나왔냐? 나 성원초. 야 성림이냐? 야 주소. 있어? 여튼 그러면은 엄청 많아. 전국에 막 깔렸어. 왜 똑같은 학교에. 성원초는 성원초 하나밖에 없어. 저 전국에 두 개. 전국 두 개. 하여튼 야 그래서 너는 가장 소심할 것 같은 멤버 누구? 나. 잘 피해가네 진짜. 어떻게? 자. 어차피 뭐 당연히 아, 당연히 본인 안 하겠지. 나 당연히 안 하지. 자 얘기하세요 수험서. 수험서 얘기하세요. 와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해줘? 아니 너가 표를 가장 많이 받았어. 그래요? 3대 2야. 지가 자기한테만 안 썼어도 괜찮아. 얘 객기 부린 거지. 나는 안 되겠지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어 동원이부터 응 너. 뭐라는 자, 수상소가. 아니 뭐 이런 상을 다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딱 봐 욕할라 그런다. 욕할라 그런다. 칭찬하려고 그랬어. 어. 아, 뒷마음을 다 칭찬했어. 아 그랬구나. 난 몰랐지 또. 혹시 와, 끝나고 재환이 뒤통수 때릴 의향 있으신지. 아유 그거야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 아 진짜 또 왜 왜. 예.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처음에 딱 얘를 보고 나서 나 기억난 게 그거였다 그러잖아. 근데 그 기억과는 다르게 되게 여태까지는 되게 착해. 착해. 확실히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니 첫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각인된 거지. 그러니까 각인된 그 각인된 게 아직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 뭘 동안 각인이야 내가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 봤으니까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겠지만 네가 만약 얘하고 이런 동화를 통해서 만날 기회가 없었으면은 초등학생 때 그 기억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첫인상이 좀 별로였어. 아 그래서 첫인상이 가장 별로였던 멤버. 아! 야 좋았어. 야 들어와 스스로 화면 일로 와. 야 좀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그치 좋은 거 맞아. 흔들리고래. 그래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가.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아 그래 첫인상? 어 직계사장부터 고민하지 마 일부러. 그냥 바로 하자. 나 홍준이. 홍준이. 나 동원. 나는 종석인데. 제가 그럼 한 표 한 표 한 표. 나 나는 종석이. 좀 더 종석이. 종석이 두 표. 나 홍준이. 홍준이 두 표. 제게 또 내가. 본인 하는 거 아니야? 종석이 두 표, 동원이 한 표, 홍준이 두 표. 그럼 여기서 동원이 뽑으면 세 명이서 공동 수상 발표. 공동 수상으로 공동 수상 발표하겠죠? 근데 네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네가 맞아. 억지로. 그러면 저는 저 아 진짜 정말인다 진짜 완전 선수야 회장 선수 진짜 골목을 옛날 골목을 야 너무하네 진짜 말 너무하네. 첫인상 나온 김에 각자 첫인상 어떤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어 아 왜 자꾸 나부터 야 네가 제일 눈에 먼저 띄워. 아 그게 너한테 아니 얘 대해서 우리가 야 너에 대해 우리가 얘기한다고. 어 맞아 아 나에 대해. 나는 얘 맨 처음에 중학교 때 봤거든.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근데 얼굴이 약간 뭔가 선해가지고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기 쉬웠어. 나도 그러니까 얼굴이 딱 봐도 되게 착했어.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가 확실히 아니었어. 어, 어려운 이미지는 아니고 되게 실제로 만나보니까 되게 착한 애더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그 2학년 올라오면서 같이 동아리 선택하는데 똑같은 동아리를 선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아했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뭘 이렇게 돼? 아니, 고통의 시작이었어. 얘 초등학교 때도 알아서. 아 진짜? 같은 초? 아니 그 아, IT 어, 영재 엄마들의 영재 뭐 거기서 만나서 그래서 뭐 그때 기억이 없어. 그냥 계속 알고 있는 그런 사이라서. 얘도 그리고 얘는 난 다가왔어요. 얘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 윤재환 군이 나한테 따라왔지. 그 다음에 재순이. 아 장준이 있다 친한 척. 아 첫인상? 아니 나 근데 모르겠어 그런 걸. 명근이는 아까 얘기해. 그게 모르겠어. 아니 근데 약간 얘는 뭐라 그러지? 첫 이상은 착해 보였어. 근데 그 이미지가 되게 무서웠나 봐. 아니 그 초등학교 때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야, 그 때 딱 어렸을 때 착해 보였어. 어 궁금하다. 막 돌려보고 싶어. 어땠지? 다음에 그 동원이 첫 인상 어땠는지. 나빠도 착해 보이잖아. 근데 얘도 착해 보였어. 그냥 되게 그 사람 안 가리고 되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 뭔가 운동 잘하게 생겼어. 아, 운동은 안 되는데. 뭔가 떡대가 되니까 얘 끼고 다니면은 고등학교 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 친구를 호구로 봤다는 소리야. 아니 점점 들어가 인성이. 아, 이렇게 나와. 나를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봤다는 거지 나를. 들어왔나? 아니, 아, 뭐 첫인상이니까 그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였어. 첫인상이 정말 그래 내가 쓰리게 미안해. 인상적이구나. 긍정해야지. 참 대박이다. 또 얘기할 사람 없어. 너 어떻게 어땠어 홍준이 너는? 얘 말했는데? 너 말했는데? 미안해. 홍준이 첫인상 얘기하자. 야, 얘 맞다. 내가 너 내가 중학교 때 봤잖아. 동원이. 아 동원이. 너 중학교 때 봤지? 중학교 때 어디서 봤냐면 아파트에서 봤어. 얘 혼자 기억해? 엘리베이터에서. 아 맨날 보잖아 그거는. 아니 바로 아래 위치에서. 그랬는데 되게 무서웠어 너도. 왜 무서웠어? 내가 무서웠다고? 어. 원래 등치에 있어서 그런가? 등치. 오 말을 걸리게 무서웠어. 아. 원래 그렇지 뭐. 뭐 어떤 연관이 없이 그냥 만나면. 홍준이 첫인상. 나도 청소년 안 보더라고. 아 나 얼마 전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버스카드 다니는 청소년 찍이잖아. 찍었지 청소년 나오잖아. 그 앞에 있는 그 표 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한테 나 왜 청소년증 하세요 이래. 청소년증 보여주시죠. 저 학생인데요. 아 고등학생인데요. 당황하시면서 아 미안해요 하면서. 아니 나는 아니 실제로 그 동원이하고 종석이하고 얼마 전 영화를 봤단 말이야. 근데 학생으로 하려면 학생증을 가지고 가야 된대. 영화를 예매할 때. 아 이제 너무 좀 빡세졌어. 아니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야. 야 그럼 이제 들어갈 때도 갖고 들어가야 돼. 아니 난 얼마 전까지 나도 아니 내가 그거 전에 본 영화 터널? 그거였거든. 터널 볼 때만 해도 나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예매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얘네 할 때 나는 되게 충격 먹었어. 학생증 가져가야 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교복 입고도 안 돼. 교복 입고도 학생증 없으면 안 해줘. 나는 그냥 갔는데 되던데 나는. 운이 좋았다. 아 근데 그 핸드폰 2번만 해드릴게요. 학생증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나 일단 2번만 해드릴게 이러면서 3번 정도 했어. 나 그러니까 홍준이 첫인상. 나는 홍준이를 중학교 때 처음 봤거든. 그렇지. 내 중학교 때 그 친하게 지냈던 그 부류가 있었어. 그러니까 천문동아리 멤버였는데 그때 처음 보고 되게 친한 애들 사이였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 되게 첫인상 되게 좋았어. 첫인상 나쁜 애들 딱히 없지. 첫인상 좋았고 그래서 난 얘 맨 처음 봤을 때 되게 똑똑해 보였는데. 똑똑해 보였는데. 어 착하고 똑똑해 보였어. 보였는데. 보였는데? 아 의문 형이야. 그 의문 형 왜 나한테 왜 의문 형이 똑똑해 보였는데 이게 아니라 똑똑해 보였는데 이렇게 말하면 말 걸 올려야지. 다음에 너 얘기할 사람 있어? 있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가 한명 있어. 누군지 알아? 아 우리 중인 줄 알았어. 네 동아리야? 아니 다른 동아리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동아리에 있어. SR? 아니야. 톡톡톡? 어. 응? 여튼 자세 이름까지 얘기해줘.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얘기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성씨. 최씨지. 아닌데? 아니야? 나도 최씨지. 아니 자세히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해. 그래서 얘기해. 그거 최씨하고 아 근데 얘 첫인상을 묘사하려면 딱 걔가 필요해. 아... 또 누구? 잠깐만. 이름이 뭐지? 김씨였는데? 아니 그니까 여튼 여튼 뭔지 알 것 같은데? 문까지! 아니 거기까지만 하네요. 이과 갈 줄 알았는데 문과 안에 있어.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얘기해 그랬어. 아 저 모습을 딱 봤는데 걔랑 똑같이 생긴 거야.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 되게 무서웠어 그래서. 안경을 꼈어. 걔랑 성격도 비슷할 것 같고. 난 학교에서 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형용할 순 없는데 얘보다 눈이 더 짝대기 같이 생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형용할 수는 없는데 진짜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이 얘보다 더 짝대기 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 내가 봤어 진짜로. 그럼 같은 사람 말한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확실히 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말하는 거 같은 사람 아니지? 아니 같은 사람 아니야. 광고야? 어 광고야. 광고에 그런 애가 있냐? 여튼 그래서 뭐 그랬다는. 아 근데 첫 인상은 되게 나쁜데 내가 부정적으로 본 거니? 아니야 아니야. 안경 꼈어? 안경 안 꼈지? 확실하고. 어, 그만 얘기 이 새끼야. 안 꼈다고? 어 그럼 확실하다. 이미 알아. 확실하다. 이미 알아. 확실하다. 이미 알아. 그거 알잖아. 아니 듣는 사람들은 알았지. 모르니까 그냥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맞아. 넘어가자고. 좀 몇 번이나 얘기해 쓰레기 새끼. 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 근데 되게 착했어. 다를 거야 뭐. 매우 확실하다. 잘했어. 매우. 다음에 내 첫 인사 얘기해봐. 아 나 맨 처음에 너 처음 봤었을 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좀 꺼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단 말이야 니를. 어.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였냐? 복원 시간 때였어. 근데 네가 내 바로 앞자리에 앉았는데 복원 시간 같이 들었냐? 어 행정반이 같았으니까. 어? 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오히려 기억하고 있다. 너 진짜 3번 아니야? 응 3번. 진짜로? 그래서, 어, 근데 얘가 자꾸 말을 걸어. 귀찮아. 못이 같다고. 어, 집에 싶어서 말을 많이 한 거 같았어. 그래서 대학을 받아줬지. 그리고 아 받아줬지. 받아줬지. 다시는 좀 저런 애는 다시는 만나고 싶진 않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얘 내가 너 처음 봤을 때가 거기였거든. 그게. 내가 제일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최승희 선생님 교실. 어.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생각보다 너 최세기 선생님 교실이었어? 둘이 친해지는 이유인데 왜 갑자기 친해지냐? 아 최세기 쌤 교실 때 같이 앉았어. 그래서 아 그때 처음.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앉아 있었고 내 옆에 황국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가고 나서 옆에 앉아 있던 애가 얘였어. 그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데 얘가 옆에 앉은 거야? 어, 어. 근데 또 말을 해보니까 얘가 또 나랑 뭐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 어. 근데 딱 한마디로 그게 깨졌어. 그니까 좀 그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뒤틀리기도 어. 하고 그러면서 다시 친해지고 그랬어. 근데 뒤틀린 게 좀 오래 가긴 했어. 그게 뭐 아니 한 주? 한 주? 됐나?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수업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만날 일도 자주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맞아. 그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얘기도 돼? 아니 공부하네. 아니 욕을 하진 않았어. 아니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욕을 한 게 아니야. 궁금해. 들려줘.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좀 서로 이해관계 뭔가 좀 결혼 게 있었지. 어. 그다음에 뭐 없어? 끝이야? 나도 얘 최슬기 쌤 거기서 본 거 같아. 어 그리고 근데 갑자기 너네, 와가지고는 찝쩍찝. 아니 뭐 하다 보냐? 나 이거 뭐 하다 보냐? 너 뭐 하다 보냐? 기억 안 나? 얘랑 왜 친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얘가 말한데 네 맨 처음 봤을 때 찝쩍거렸대. 아 얘랑 왜 친해졌는지 나 모르겠어 근데 원래 잘 지내 여기 얘가 친해지는 방법이야 윤지한이 친해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막 말을 걸어 인간관계를 잘한다니까 처음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다가와서 갑자기 생뜩 떠들다 보면 언젠가 친해지더라고 아 인간관계 딱 어? 친구를 잘 만드는 거야 좋은 것만 아니야 중학교 때 들었지 뭐 그치? 근데 역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찝쩍대는 것밖에 없어 아니 근데 안 그러면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 확실히 그다음에 재순이 뭐 너? 아니 네 얘기하자고 이제 내가 아마 여기서 너를 제일 먼저 봤을걸? 아닌가? 언제 봤는데 또? 나 2학년 때 봤어 중1 때? 고1 때 나는 중학교 다 볼 때 봤어 아니 나 중학교 때 다 볼 때 봤어 나는 중학교 때도 봤어 어 딱 한 번 중학교 때 딱 한 번 진짜 그냥 한 번 스쳐가는 인형 그냥 아 저딴 애가 아 그게 처음이다 아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중학교 때 어떻게 아니 너무 어렸나?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가 전교생 한 학년에 420명이란 말이야 근데 얘하고 그때 진짜로 똑같이 친한 애가 있어서 스치면서 봤었어 근데 그때 이제 아 우리 학교에 적단 애가 있구나 하면서 딱 거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제 그 적단 애 적단 애 그래 표현이 참 멋있네 아 저런 애들 저런 말해서 표현이 참 거시기하네 저런 분이 야.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애라 해 어 저런 애가 있구나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기지 그러면서 고등학교 오면서 이 친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자꾸 적단 애가 적단 애 머리에 흔든다 여튼 그 다음에 너 그 동아리가 처음에 거기였잖아 DMC 아 DMC야? 미안해 처음 보긴 처음 봤네 이번에 같은 행정반이었어 응 같은 행정반이었어 난 너를 처음 보고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 얘가 되게 뛰어난 애였던 거야 얘가 말도 잘하고. 에? 말을 잘했어. 아니 말은 아니야. 말은 잘하진 않아. 근데 아니야 말 잘했어. 왜냐면 내가 얘랑 얘랑 어떤 애랑 싸웠는데 얘가 막 탁한 거야 진짜. 얘가 막 치워 눌렀어. 뭐야? 누구야? 몰라 기억이 안 나. 야 어떤 애가 너한테 말빨로 눌리냐. 진짜 완전 신기하다. 데리고 와봐 한번. 야 왠지 걔랑 나랑 말싸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게 기억이 나. 좋은 기억이야. 말싸움은 기억은 없는데. 좋은 기억이야 괜찮아 너무. 아니야 근데 무슨 말싸움인지 네가 계속 되게 속사포로 막 뭔가 말을 했는데 그랬어. 그게 기억이 나.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근이. 나는 명근이, 그니까, 나도 정확해. 나도 얘가 나를 처음 본 거하고, 나도 얘를 처음 본 게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왜 얘 옆에 앉게 됐냐면은, 우리 학교 시스템상 같은 동아리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친해지는 구조잖아? 근데 이렇게 같이 친해지는데, 다섯 명이서 앉아야 되는데, 네 자리밖에 없는 거야. 한 명은 얘하고 같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얘하고? 그니까, 명근이하고 같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재밌는 거 생각. 내가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재밌는 거 생각났어. 뭐? 닥쳐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래서 그냥 내가 얘가 앉을게 그랬거든. 나는 둥글둥글하게 친하게 지내는 거니까 뭐 얘하고 친해지겠지 하면서 같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그리고 또 되게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었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집중하면서 학구 열정인 애는 아니었어 솔직히. 솔직히 인정한 학교 열정인 애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되게 조용한 거야. 그래서 조용히 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되게 편하게 하겠다 했는데 같이 앉고 같이 얘기하면서 관심사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지. 내가 수업 시간에 먹 때린 게 아니라 최승희 선생님을 본 거였어. 알았어. 아니 그런 거였어? 야 애초에 왜 나 혼자 최승희 선생님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아 또 그런 선생님 뭐 내가 애들 보고 야! 이쁘세요! 최승희쌤 이쁘대! 진짜 맞아 했더니 다른 애들은 좀 다른 마스터 나 혼자 최승희쌤 나는 그냥 그분이 바로 옆반이니까 난 했지. 다른 애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동아리 애들 가는데 다 같이 신청인 거지 뭐 나는. 아니 이름부터가 되게 천사잖아. 난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거든? 순우리만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막 이 아름다운 선생님. 어? 이름이 진짜 이래. 이 아름다운. 아, 이 아름 최아름다운인가 이름이 그랬어. 그래서 보면서 야, 개 신기하네. 그래서 나 어렸을 때도 너무 신기했어. 야, 세상에 이딴 이름이다. 이러고 내가 또 초등학교 때 또 친구 한 명이 이름이 최다니엘이야. 근데 여자애야. 난 어렸을 때 얘가 외국에서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걔한테 헤이 데니! 아니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쟤 외국에서 왔어. 한국인데 완전 토종 한국인데 엄마 쟤 외국에서 왔어. 이름이 최다니엘이니까 근데 여자애야.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온 줄 알았지. 와. 여자애한테 다니엘은 외국에서도 여자한테 다니엘 안 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때는 아니야. 그 뭐야? 성경.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일 거야. 부모님. 하여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쌤이 하여튼 그 쌤 되게 좀 그랬어. 나 얘가 나 어디서 봤다고 한 게 어딘지 알 것 같아. 뭐? 얘 나랑 같은 학원 다녔었어. 영어랑 성원이 영어 학원이었을 걸? 청담 학원 아니야? 너 청담 다녔어? 다녔지. 아 진짜? 아, 얘가 나랑 집이 같잖아. 위아래 층이잖아. 그래서 항상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기였어. 아 진짜로? 근데 얘가 나를 막 심하게 붙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빡쳐서 2층을 올라갔어. 근데 얘가 나한테 엿을 날리고 찬 거야. 알았어. 그 후로 얘가 미국을 간 거야. 머릿속에 엿 날리네? 1년 동안 계속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본 거야 얘를. 연날리네가 저기 있네. 다음에 네가 기억이 안 나지? 아 이제 기억난다. 아 연날리네가 얘였어. 와. 그래서 이거 1년 동안 계속 내 머릿속에 이게 아 연날리네였지. 연날리네였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문 닫기 전에 일고 다니고 집문을. 기분인데 진짜 나빴겠다. 아니 욕을 먹었으면 욕을 해줘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욕을 해줄 순 없잖아. 딱 뒷문 눌러가지고 저기요 여기요 그럴 순 없잖아. 아 지워봐 지워. 야 그랬다 표정이 눈에 손에 문 닫으면서 완전 사악하게 야 조용히 그래서 나는 어. 그 기억을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지. 튀기라고. 네. 네. 그러면은 그 쪽팔린 얘기 나왔으니까 나 쪽팔린 얘기 하나 할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다. 초등학교. 어. 맞아. 초등학교 때야. 저 4년인지 뭐야. 아니. 나 초등학교 때 내가 내 역대 가장 쪽팔렸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내가 그 교장 선생님 많이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 한 반당 거 많이 올 때 6분도 와. 근데 그때 내가 글쎄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복사기에 가가지고 종이 복사한 중이었어. 근데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그 얘기 안 할게. 내 얘기 할 거야. 내 얘기 뭐 어때? 다 과거인데 지나간 일이야. 그러니까 뭐 어때? 지나간 일이야. 할 수 있어. 여하튼 그래서 알겠어. 종이 이제 내 얘기 할게. 그래서 그 쌤이 이제 이렇게 복사한 중이었어. 나는 뒷모습을 보고 야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왜 저래? 저기 자 멘탈 나갔죠? 저기 봐. 아 왜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아 조용히 해 제발. 아니 자기도 기억이 났나 봐 이제.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조용히 봐. 아마 기억 날 거야. 네 동생도. 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 내 얘기할게. 여하튼. 아니 얘기하지 마. 아니 말할 말았어. 계속 기억나네. 더 선명하게. 와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닥쳐 이제. 주황색 불빛 사이로 닥쳐. 손가락에 올렸어. 그렇다는 거. 어 진심을 무시겠다고. 그렇다는 거. 여하튼 이제 내 얘기 계속할게. 끝이 맞아. 얘기하지 마. 끝이 맞죠. 아 얘기하지 말아봐. 아니 야 얘는 자기 말 끊으면 짜증낸다 그랬는데 얘는 아 조용히 해.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야 근데 그렇게 웃기나? 난 솔직히 상상은 되는데 얘 딱 그거 아니야. 저번에 얘네 집이랑 어디 갔을 때 영혼이 뻥 터져서 계속 어 그러네. 야 너무 웃잖아. 아 그때는 솔직히 웃겼었어. 나갔다 와 그때는 솔직히 웃겼어. 똑같아 똑같네. 제일 심해. 어. 야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다 웃고 들어와. 맞아 진짜. 어 나갔다 들어와. 안 나가? 안 나가? 진정 다 진정했으면 됐어. 다 진정했으면 앉아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내 얘기 좀 이제 내 얘기 할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아니 나가서 웃고 와. 그럴 거면. 아 미안해.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이제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어, 나한테 역대 쪽팔린 얘기. 그러니까 여자쌤 중에 한 분이 복사기한테 이제 복사를 하고 계셨어. 종이 여러 장을.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아는 쌤이니까 뒷모습 딱 보고 아는 쌤이니까 딱 뒤에 가서 정지 버튼한테 내가 살짝 그때 병신짓을 했었어. 그래서 되게 막 어렸을 때니까 그 정지 버튼에 손가락 까딱 대면서 이거 누르면은 끝나니까 그때 나 그 쌤 보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했거든.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거야. 아니 딱 그때 이거 누를까요? 딱 그러고 있는데 딱 얼굴 표정으로 딱 병신 같은 표정하고 그 쌤 얼굴 딱 보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쩌 좆됐다 그러면서 근데 살짝 장애인의 연기를 하면서 살짝 진짜 모자란의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상인 척을 하면 더 병신 같아 보이니까 장애인 연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장애인 연기하면서 이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살짝 진짜 모자란의 연기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학교 그때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 근데 더 문제인 거는 그 다음 수업이 그 참관 수업이었단 말이야.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생 선생님들이 다 우리 반에 들어왔어. 진짜 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타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넘었는데. 그래서 학교 있다 했지. 종이 치잖아 그러면서. 근데 나는 계속 있었어. 계속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딱 나와서 글쎄 있나 없나 딱 확인하고 없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딱 들어가는 데 다 있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이쪽 어깨하고 내 머리를 딱딱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 와 이거 진짜 최대한 병신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와 진짜 독한 놈. 와 어떻게 이거를 동산 쪽으로 이걸 포장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쪽팔린 거야. 근데 그 쌤이 그 쌤이 딱 내 그 전원 버튼 누른다 그랬잖아. 그때 그 쌤이 내 얼굴 보고 하는 말이 왜 그러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정상인처럼 행동을 못하겠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아니 너무 쪽팔리잖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니까. 아 미쳤다. 여하튼 그래. 왜 들어와. 그랬었어. 너 쪽팔린 게 없어? 너 진짜 토크쇼 같아. 아 기침. 아 1년 동안 한 맺힌 썰을 풀다 연말 정산 특집. 하는 거지. 뭐 풀 썰 없어? 아 썰이 당 걸렸어. 그러면 썰 생각하게 내 이제 그 아, 다운로드 외국에서 한번 이런 적 있어. 아 뭐 어떤 거? 내 덩치가 크잖아. 어. 일본에 갔어. 내가 이 정도 아니 내가 이때보다 좀 다 작았거든. 어. 근데 당연히 작았겠지. 더 크지 않았을까? 근데 또 내가 제일 크더라고. 근데 어. 갔어. 이제 저녁 때였는데 이제 어디 쪽을 이제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이제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었대. 가이드가 그랬어. 가이드가 아니고 삼촌이 거기 사시는데 그 말씀하신 순간 서울의 어, 명동 어. 같은 곳이다. 그래서 갔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았어. 근데 어. 아 다른 반대쪽에 온 사람께 인사하러 가는 건가? 그리고 그 수첩 피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어. 언니가 나한테 온 거였어. 왜지? 그러니까는 술집 홍보하려고 나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였어. 와 그거 보고 아. 어, 내가 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때 난 중3이었지. 나 외국에서 나 네팔 가가지고 진짜 중국인한테 발음 교정도 당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얘기했었나? 인사 했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그 되게 유명한 네팔 관광지 있었는데 중국 애들이 옆에 보고 한국어랑 이러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 뭔가 난 중국어를 그때 열심히 배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중국어를 함으로써 이 한국인의 지식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때 뭐라 그랬냐면 뜬금없는 그러니까, 애국심. 뜬금없는 애국심. 그러니까 얘는 아. 한국어는 이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도 그래 중국어로 받아쳐줬잖아. 뭔가 중국인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근데 그걸 듣는 중국인이 뭐라 그랬냐면 중고량 그래. 그 발음 교정. 그러니까 성조가 있고 성조 이렇게 그려주면서 중고량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거 한 10분 동안 그 사람한테 발음 코칭 당했어. 그래서 네팔에서? 어 네팔에서 중국 사람한테? 네팔 어 중국 근데 그때 네, 중요한 게 그 중국인이 예뻤었어. 아 여자야? 어 여자였었어. 아, 예뻤었어. 괜찮지. 의도했다. 난 아, 의도하진 않았어. 난 또 아재가 그랬다고. 예 아재한테 발음 아니 아재였어도 그.. 내 애국심은 어.. 10분 동안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아재였으면 한번 정도 한놈 정도 야 아재가 한.. 네 일부러 틀리면서 계속 10분 동안 했지. 아 다르지 노렸네. 왜 일부러 틀린 거였어? 왜 이게 이렇게 10분 가죠? 동안 왜 이게 이렇게 가죠? 너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10분 동안 중얼했다고? 말해 보잖아. 10분 동안 중얼했다는 게 웃기잖아. 그냥 그래. 맨 끝에 그 액센트만 올리면 되는 그래도 지금 어디 한번 고친 발음 한번 해보지.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할 줄 아는 중국어 중얼엔 밖에 없지. 그 언어는 계속 연습 안 하면은 빨리 없어지더라고. 아 맞아. 어. 진짜 진정한 외국어 배우려면 그 나라에 가서 어 그 나라에 가야 되더라고 진짜로. 명호이 몇 년 있었냐 미국에? 1년 학교 다니냐? 소대스네 거기 이모 씨라고 그 캘리포니아 쪽 학교 다니던 애가 있어. 어.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애야. 어. 근데 걔 영어 말 얘도 알 거야. 영발? 이름 영발. 어. 이모 씨. 빨간 안경 쓰네. 어, 얘기해요. 걔 진짜 캘리포니아 쪽 공립 학교 다녔나 봐. 몰라. 말하는 게 흑인 말이야. 아, 맞아. 그새 진짜 해 봤네. 얘 남부. 영어 발표하는 갔단 말이야. 예선 전화인데 막 제스처라는 게 막 흑인이야 진짜 흑인. 아 3년 역시 3년. Hey man, I'm from America. 맞아. 흑인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맞아. 뭐또 웃긴 얘기 없어? 아 그럼 내가 또 얘기 내가 또 풀게. 내가 또 야, 진짜 웃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 문제는 내가 얘기하면 안 웃겨. 뭐야? 뭐 왜 얘기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겪으면 웃긴데 이걸 이야기 말로 풀면 아니야 내가 웃긴 얘기를 되게 못해. 해봐. 아니 웃긴 얘기 못한다고 했는데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 웃긴 얘기야? 뭐. 웃긴 썰 하나 풀어줄게. 어. 나 미국에 있을 때요. 벌써부터 재밌다. 와 아메리카. 나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제 애들이 내가 그때 영어 발음이 이제 안 좋았던 초기 때니까 내가 그 종이를 시트라고 그러잖아. 시트. 아 그지? 잘못 써겠지. SHIT 이번에 잘못 발음 그걸 잘못 발음해서 선생님이 Due to Wednesday 그래서 내가 What is this shit? 야, 와, 소수한테 야, 이 똥은 뭐야? 야, 이 똥은 뭐야? What is this shit? 와 아, 대박. 이걸 듣고 애들이 나한테 그걸 계속 써먹는 거야. 나보고 자꾸 Hey Peter, do the shit thing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Shit! Okay! Shit! 똥, 똥 발음 조심해. You have to pronounce it. 자자자 자매품이 있어. 비치 어쨌든, 비치 나는 진짜 shit라고 정말 정확하게 발음했단 말이야. 내 모든 걸 다 꺼내서 shit. 근데 걔네들은 계속 IT로 뭐지? 웃기네. 근데 빛이랑 빛이는 좀 다르지. 왜냐면 빛 이거 삐 소리 해야 돼. 찍어야 해. 왜 나야? 난 하는 것도 없다. 어쩌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기 된 김에 우리 조회수나 한번 봅시다. 예.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 자 우리가 이거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 뭐 아니 듣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확실히 있긴 있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들으면서 엄청난 인생의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솔직히 내 지인이 이거 들었으면은 못 듣게 말렸을 것 같은데 너희 뭐 하는 거야? 말렸어야지. 못 드시게 이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팟캐스트의 존재를 모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린 우리의 총 다운로드 수는 이게 지금 제 업로드가 제 그게 안 되는데 우리 거 중에 지금 가장 최다 다운로드 수가 최다 다운로드 된 게 뭐 몇 번째일 것 같아? 첫 번째. 맨 첫 번째. 한 네 번째 거. 첫 번째지. 명근이는 뭐가? 그 최다 다운로드. 대충 얘기해. 곱살이었을 때. 아 맞겠다. 아니야. 맞겠다. 저번에 니네 집에서 했을 때. 우리 집에 그게 네 번째 거였지. 그게 2등이야. 아 게스트 거? 그럼 1등은? 1등 그게 2등으로 18건이고 1등은 27건. 맞네. 첫 번째 거. 맞네. 첫 번째 게 1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거 딱 듣고 아 재미없다 걔 노답이네 그러면서 안 듣는 거지. 뻔하지. 총 다운로드 수는 150거 이제 넘어갔고. 와 제일 일단, 적은 거 뭐야? 박수! 최근 거겠지 뭐. 그러니까 100건 솔직히 넘어갈 줄 몰랐어. 이거 왜 듣지? 다운로드만 해놓고 안 듣는 거 아니야? 그치. 뭐지? 궁금하다 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책 삼고 너무 유용한 책이야 이러는데 딱 꽂아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확실히 첫 번째는 준비를 좀 했어. 준비를 좀 해가지고 뭔가 준비한 티가 나. 얘기하면서도 뭔가 보고하는 거나 뭔가 그런 좀 알찬데 가면 갈수록 그 알참이 떨어져. 뭔가 신선도가 떨어져. 뭔가 조잡해. 확실히 맛있겠다. 뭘 갑자기 맛있겠다. 뭔 또 맛있겠다 얜 또. 조합 인정. 근데 초밥 사진. 아, 자 그러면서 이게 얼마 됐냐 다운로드 그 녹을 것 같아. 거의 한 녹을. 시간. 한 시간 넘었어. 반 됐을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됐을 거야. 백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 한 시간 20분. 자 그럼 이제 그 이거 우리 1년 동안 들어주신 분들께 한마디씩 일단 하자. 지키사장부터. 일단은 존댓말로. 이런 녹음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네. 그리고 어쨌든 한 해 동안 이렇게 네 들어주신 거에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혹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면 맞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팟캐스트나 뭐 그런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형편없는 녹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멘탈 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들을 수밖에 없다고? 네가 감사하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내년에도 저희 녹음할 기회 있으면 꾸준히 올릴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 홍준이 우리 그 별통이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꽤 여기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윤재환 군에서는 많은 그래도 꽤나 열심히 준비해서 이 정도의 성과는 나왔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준비된 과정 주제는 좋았을지 몰라도 저희가 말을 그만큼까지 하지 못했던 점에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제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번 년처럼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잘하네. 다음에 우리 별쟁이 재순이 이걸 들으신 분들은 시간이 정말 아깝고요. 아 장난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별다른 없이 그냥 이렇게 특정 주제 정해서 말하는 거를 꾸준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근이 우리 컴돌이 사실 이제 고3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었는데 아마 나 빼고는 전부 바쁠 거예요. 나는 사실 동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얘기했지만 근데 그거를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 기장으로서 일단 이 나를 제외한 이 다섯 명 끊느라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섯 명이 너무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해도 잘해주고 시간 조정도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예, 지금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솔직히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듣는 사람 있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운로드 건수가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새 거의 이제 150건 넘어가는 거 보면서 되게 그 군중의 힘이란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얘가 우리한테 다운로드 수 보여줄 때마다 얘가 너무 좋아하면서 명나 우리 다운로드 수 얼마나 나왔길래 이러길래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길래 엄청 와 진짜? 라면서 반응해줬는데 사실 별감은 없었어. 아니 얘가 진짜 나한테 얘 항상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얘가 야 동환아 야 대박이야 뭐 야 우리 뭐 느낀 줄 알아? 그래서 아 안 올랐구나? 야 어떻게 알았대?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다운로드 수 올라갈 때마다 뭔가 교감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수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현실은 안 그러잖아. 현실은 수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명료하지가 않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딱 수치로 보여주니까 아 뭔가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성취감이 들어서 수치심 그러니까 느꼈니? 성취감 그러니까 확실히 기분 좋았습니다. 어? 수치가 올라갔다네? 미안해 수치가 내가 당선도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사과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또 사퇴하세요! 시장식에서 사퇴하십시오. 이제 녹음 맞춰야 될 것 같아. 시간 너무 너무 이제 알았어. 그럼 내가 마무리할게. 시간보다 30분 많이 했어 지금. 이제 1년 동안 모두 다 수고해 주셨고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고요. 예. 들어주신 분들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목소리 네. 이상했었다면 죄송하고 이렇게 네. 여분이 남니? 안 끊어! 안 끊네. 하여튼 1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